숨이 잠들지 못한 밤 어둡게 우리의 거리가 I got you on my mind 네 가에 맴돌아 여전한 온기로 날 감싸 시계 돌려봐 모른 척하지 마 내게 너뿐이야 You are my hello 오늘도 하얀로 늦기 전에 Around the world, I come right back to you 또다시 꿈